깨지 점점 널 닮아갔어. 사랑이 그런 건지 나 혼자 이러는지 어색한 내 모습들이 불안해. 이상하다 난 너무 행복한데 이상하다 난 웃고 있긴 한데 자꾸만 내